다음으로 조국통일사상리론 제5회 박철만 선생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조국통일 문제의 성격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조국통일 문제의 성격을 바로 인식하는 것은 조국통일 문제의 본질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국통일 사상 리론에서는 조국통일 문제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인 해명의 기초에서 통일 문제의 성격을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 내정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의 통일 문제는 어떠한 외세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조선 인민의 내정 문제입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이 시간 강의에서는 조선의 통일 문제는 외세가 간섭할 그 어떤 리유와 구슬도 없는 문제로서 철저히 외세에 의해서 비법적으로 강요된 문제라는 데 대해서와 조선민족 자신이 주인이 돼서 민족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조선 인민의 내정 문제, 내부 문제라는 데 대해서 그리고 조선의 통일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리익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할 민족 내부 문제, 우리의 내정 문제라는 데 대해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는 외세가 간섭할 그 어떤 리유와 구슬도 없는 문제로서 철저히 외세에 의해서 비법적으로 강요된 문제라는 데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부 나라들의 분열은 일종한 국제적 협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도이칠란드의 분열 문제는 일부 나라들의 협약의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도이칠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고 그 전쟁에서 패한 전패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이칠란드는 전쟁의 종결과 함께 전승국들의 통제 밑에 놓이게 됐고 윤화국들의 전후 처리에 관한 협약에 응해야 할 법적 및 도덕적 의무를 지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윤화국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두 차례의 전쟁을 도발한 도이칠란드가 또다시 침략 세력으로 등장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토와 민족을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새로운 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도이칠란드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도이칠란드 땅에는 연합국 군대들이 주둔해 있었고 도이칠란드에서의 통합 문제에 책임 있는 나라들이 자기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의 분열은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정책, 민족 분열 정책이 후과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베트남 대표들의 참가에 진행된 국제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트남에서의 국토의 분열은 그 나라 인민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건 아니었건 관계없이 그 나라 대표들과의 합의 밑에 해방지역과 미해방지역으로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분열과 통일은 도이칠란드나 베트남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조선 문제에는 외세가 간섭할 어떠한 구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세는 순수 저들의 리의 관계에 따라 아무러한 합법적 근거도 없이 조선의 분열을 인위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날 남을 침략한 나라도 아니고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도 아닙니다. 군 반세기 동안 일제의 식민지 통치 밑에 있었던 우리 민족은 피어린 민족해방투쟁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나라의 해방을 일으킨 민족으로서 마땅히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에 참가하기는 거사하고 미제의 지배 야망에 의해 강압적으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분열은 전혀 타당성이 없기에 미제도 연합국들의 해들에서 조선 문제를 한 번도 해의 우제로 제기하지 못했고 분열에 대해서는 입 밖에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장장 수십 년 세월 고통과 불행만을 강요해온 저지로운 38분개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한 조국 해방에 대처해서 미제가 급기야 고안해낸 것이었습니다. 역사 속 사실은 우리나라는 분열돼야 할 그 어떤 국제적 의무나 도덕적 책임도 없는 것만큼 미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민족의 분열을 굳장내고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외세가 간섭할 아무런 리유와 조건도 없다는 것을 실증해줍니다. 다음으로 조선의 통일 문제는 오직 조선민족 자신이 주인이 돼서 민족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조선인민의 내정 문제, 내부 문제라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제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주대는 외세이고 조국 통일의 기본 장애물입니다. 만일 미제가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의 통일 문제라는 말 자체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제는 반세기 이상이나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교활한 신식민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과 남 사이의 대결과 불신을 조장시키면서 전 조선에 대한 침략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 조선에 대한 지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분열주의자들을 대결해로 부추겨 우리 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수 있는 것은 바로 미제입니다. 조선 전쟁에서 수대순 참패를 당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저들의 지배를 당장 실현할 수 없다고 본 미제는 조선의 영구 분열 책동에 매어 달리면서 침략 전쟁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미제는 북과 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정세를 긴장시켜놓고는 그것을 저들의 대조선 정책과 대륙 침략을 위한 무력중강 책동을 합리화하는 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미제야말로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하군이고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도 미국의 추종에서 우리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방해에 나서고 있는 외세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국의 추종에서 재배를 불리고 재침 야망을 실현해 버리고 핵제하고 있습니다. 미제에 의해서 황금 소나기를 맞고 경제 부흥의 길에 들어선 일본 군국주의는 우리 민족이 분열로 인해서 통일적 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는 사이에 전패국으로부터 이른바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고 이제는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재침의 꿈까지 꾸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반동들은 군국화의 박차를 가하면서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적극적인 추종자가 돼서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과 제재를 강화하면서 조선의 통일을 방해해 나서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외세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그 어떤 도움도 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외세가 개입하고 간섭할수록 북과 남 사이의 화해와 신뢰 대신 불화와 불신만이 교과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조정 밑에 음모적 방법으로 권력을 틀어진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은 매국 배적적인 외세 우전 정책에 집요하게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은 잊지도 않는 남침 위협의 구실 밑에 미군의 남조선 영구 주둔을 애골하고 있고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민족 분열 책동에 적극 추종하고 있습니다. 북남 사이의 하해와 협력보다는 반목과 대결에서 더 리득을 보고 있는 외세를 통일 문제에 끌어들인다면 민족의 장래 운명이 외세의 롱락물로 되고 외세들 사이의 싸움의 희생물로 될 뿐 조국 통일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리치입니다. 그럼 끝으로 조선의 통일 문제는 철저히 우리 민족의 리익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할 민족 내부 문제, 우리의 내정 문제라는 데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매개 민족의 운명은 군 민족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조선인민은 민족 문제를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분열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국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절대로 여기에 미국이나 그 어떤 외부 세력이 간섭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민족만이 나라의 통일을 책임지고 이룩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민족의 사활적 요구이고 민족사의 필연적 추이인 동시에 민족 발전의 합법적 요구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는 것은 반만년 민족사에서 겪게된 일시적인 곡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자기의 민족 문제를 얼마든지 자기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입니다. 지난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가장 악랄한 식민지 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했지만 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어린 투쟁을 벌여 마침내는 일제를 경멸시키고 잃었던 조국을 되찾았습니다. 일제가 패망한 후에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우리 민족을 용용 갈라넣으려고 집요하게 책동해왔지만 남조선 인민들 속에 민족의 녹슨 우연히 살아있습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외세의 지배와 남조선 통치배들이 매국 대적 행위를 반대해서 끊임없이 용감하게 투쟁하는 것은 압제와 치욕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민족적 의분의 발현이고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렬한 기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족의 통일 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전 민족이 단결해서 조국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민이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서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때 조국 통일 위협은 민족이 일치한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고 오직 온 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민족 공동의 리익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할 민족 내부 문제라는 바로 여기에 조국 통일 문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통일 문제의 성격에 대해 세 가지 체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